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참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첫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도록 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래요. 선생님도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두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네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 왕이심에도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한순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선생님 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왕을 원하니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할 때 가장 두렵다고 느끼나요? 껌껌할 때 가장 두렵다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잠시 옆에 없으면 또 두렵다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성경이 준비된 친구들은 함께 성경 주소 말씀을 줄 테니까 찾도록 해보죠.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의미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음은 물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인하여 노래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도 도우실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슬플 때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각각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면 좋을 듯 해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아멘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누구의 목소리를 흉내내는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멋진 소녀, 그 다음에는 아빠, 그 다음에는 할머니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의 구원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만왕의 왕 예수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파티를 좋아하나요? 성교사님도 파티를 정말 좋아하고 많은 파티를 연다고 해요. 성교사님은 어떤 파티를 하실까요? 우리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다시 올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을 택하여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 파티를 열어요. 바로 광복절과 성탄절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로부터 100여 년, 네덜란드로부터 300여 년, 마지막으로 일본으로부터 12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했대요. 우리나라보다 이틀이 늦네요. 이날에는 마을마다 광복절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나 골목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파티를 열어서 전도를 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광복절 파티 전도에 참석할까요? 몇 년 전에는 42곳에서 42곳에서 몇 명인지 아세요? 2033명이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에는 성탄절 파티 전도를 열어 73곳에서 6874명이 복음을 들었대요. 모든 파티와 키즈클럽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이 약 30%가 넘는다고 하네요. 특별히 파티 전도가 열린 곳에 아이들에게 성경과 찬양을 전하는 키즈클럽이 열려져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기를 선교사님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도 마음을 실어서 함께 기도해야겠죠? 이 시간에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선교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통해 이슬람교를 믿는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더 많은 장소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만날게요. 지난주 티팜은 드디어 고구마를 판 돈으로 새 옷을 살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장에서 엄마가 빅토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하자 아버지가 그 티팜의 새 옷으로 큰 인형 부족을 만들고 말았어요. 빅터를 해치기 위해서요. 티팜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요. 그 다음 주에 티팜과 그의 어머니가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잔잔하던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불며 먼지가 일어나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엄마, 비가 오려나 봐요. 그래, 먼지가 잦아질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엄마, 빅터가 보이질 않는데, 그가 죽은 게 아닐까요? 아유, 아니야. 그는 죽지 않았단다. 그는 부적 같은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던데? 엄마,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도 무섭지 않나요? 티팜은 어머니가 지난주부터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레스테 부인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시장을 지나오면서 티팜은 빅터를 보려고 기웃거리며 찾아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산을 넘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이 가파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티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돌아서서 티팜을 붙들다가 옆에 있는 바위에 발가락을 다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센 바람이 불고 이제 곧 비가 쏟아질 텐데 어떻게 하죠? 앞으로 집에 가려면 한참 더 남았는데 엄마가 다치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어머니가 다친 발로 잘 걸을 수 있을지, 집에까지 무사히 갈수 있을지, 그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구한 찬송, 폭풍 만난 배. 함께 들어보죠. 어머니는 발가락을 다치게 되어서 발가락이 깊이 이렇게 베어 피가 나고 몹시 아파왔어요.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겨우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티팜은 어머니를 꼭 부둥켜 안고, 엄마 미안해요. 내 부족을 엄마에게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아유, 내가 미끄러진 건데 뭘 그러니? 가만히 있자. 여기는 그 성교부가 가까운 곳이잖니? 엄마 거긴 가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할 거예요. 또 부두형이 화를 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도 화를 낼 텐데.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께서는 이 말에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가야 한다. 점점 바람이 세차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자야겠다. 엄마, 그건 안 돼요. 티팜은 어머니를 부축이며 애원했어요. 그들이 성교부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 마침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문이 열렸는데 한 청년이 나왔어요. 바로 빅터였어요. 티팜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그는 명랑한 음성으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오르세트 부인은 방에 들어가 난로 곁에 앉았어요. 티팜도 엄마 곁에 바싹 다가가 앉았어요. 티팜은 자기가 빅터를 똑바로 보고 자기 앞에서 빅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티팜은 마리가 간다던 그 성교부에 드디어 가게 되었는데요. 누구보다 그곳에 가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다 티팜을 위한, 티팜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우리 찬양한 곡더 듣고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A, B, C, D, E, F. 찬양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본다는 사실이 왜 믿겠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아빠의 부두형 때문에 빅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빅터는 저기 저렇게 살아있고 전혀 아픈 기색도 없었어요. 오, 이상하다. 빅터가 저렇게 멀쩡히 있네? 하고 티팜은 생각했던 거죠. 빅터는 티팜에게 불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느라 옷이 흠뻑 젖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티팜은 꼼짝 않고 점점 커지는 큰 눈으로 빅터를 노려봤어요. 아, 네가 지난번 시장에서 고구마를 나한테 팔았지? 네, 엄마는 저에게 새옷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티팜은 말끝을 흐렸어요. 어머니께서 티팜의 말을 이어 말씀하셨죠? 지난주 우리들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참 좋더군요. 내 남편은 마법사인데 당신 말을 했을 때 당신을 죽이려고 부적을 만들었어요. 티팜은 부들부들 떠며 당신을 죽일 거예요. 우리가 와서는 안될 곳에 왔어요. 부디 형이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해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텀블 부부는 절대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셨단다. 우리 어린 소녀 티팜은 결국 그 가기 싫은 선교부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빅터도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젠 티팜이 두려워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곧 만나게 될 테죠? 앞으로의 이야기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또 듣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